예,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형광송 독창을 했네, 제가. 대형광송. 예? 우리 성가대 다 어디 갔어요? 예? 다 해주시더니 오늘은 아무도 안 해갖고 나 혼자 했어요. 예, 개를 제가 혼자 했네. 예. 그래요. 많이 춥다 보니까 더 많이 움츠려드는 것 같습니다. 야, 제가 지난 어제 어린이 미사부터 시작해서 중복도 이제 직접 미사, 그리고 오늘 주일 남미사에는 제가 미사를 안 해서 물어볼 기회가 없었는데 계속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다 모르더라고요. 무엇을 물어봤느냐 하면 오늘 일독서 무슨 책에서 들었는지 기억납니까? 하고 제가 강론 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 독서는 무슨 책에서 들었는지 기억합니까? 그랬더니 역시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 무슨 내용을 들었는지 기억합니까? 역시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국분들한테 안 묻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매일 미사책을 들여다봤을 거야. 예, 예. 우리가 그리고 독서는 그럼 복음은 무엇을 읽었는지 기억합니까? 그랬더니 누가 손을 어린이 미사한테 손을 번쩍 들면서 포도주 얘기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렇게 그 말씀의 전례 시간을 그냥 점잖게 앉아있는 시간으로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성서에 대해서 잘 알면 그 내용들이 귀에 들어와서 아, 하느님의 말씀이 이렇게 또 나한테 오늘 영향을 미치는구나 하고 그럼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그때 이제 미사에 들어가는 집중을 하는 때가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도 어쩌면은 매일 미사, 말씀의 전례를 하고 어쩌면 제가 이렇게 강론을 시작할 때까지 신자분들이 이제 밖에서 있었던 여러분들 안에 많은 시끄러운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시끄럽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마 거의 제가 강론을 시작할 때까지도 계속 가지고 계시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독서 말씀을 듣고 1독서를 듣고 2독서를 들으면서 아, 내가 하느님 말씀 안에 이렇게 묻히는 시간보다는 하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지 않나 싶은 생각을 제가 좀 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신자석에서 미사를 할 때 보면 자주 그래요. 솔직한 얘기로. 왜냐면 첫 구절 딱 들었을 때 아는 내용이면 아 원래 아니까. 복음도 그래요. 웬만한 얘기는 다 알잖아요. 제가 신학생 때부터 그 전부터 미사를 계속 했다고 치면 그죠? 그러니까 아 오늘은 뭔 얘기구나 하고 딱 그렇게 선입견을 한번 딱 가지면 그 다음 내용이 잘 안 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나마 복음 준비, 아니 강론 준비한다고 복음을 몇 번 읽으니까 아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그 행간의 얘기들이 좀 보이는 거죠. 신자분들 그래서 우리 미사 때 미사는 총 4개의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죠? 시작 전례를 하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의 전례를 하고 성찬의 전례를 한 다음에 파견을 받습니다. 맨 마지막에 가서 복음을 전하세요 하고 파견을 받는데 이 4개의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입당을 하는 예식은 제가 본기도를 하는 데까지입니다. 본기도를 하는 데까지 우리가 뭘 해요? 오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를 하고 대형광송을 부르죠. 그죠? 특히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부분을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을 여러분이 마음이 시끄러워서 다른 하느님의 소리가 여러분들 귀와 마음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리들, 그 거리들을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는 시간에 진짜로 다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날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들, 어려움들, 뭐 아니면 오늘 미사 다음에 계획들까지도 전부 하느님한테 맡겨드리셔야 돼요. 그 시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느님께 의탁하고 대형광송을 부르면서 하느님의 잔치에 들어가는 준비를 하는 때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아마 일독서, 독서 때부터 하느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를 막고 마음을 심란하게 하는 것들을 이제 다 이제 밀어내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독서에 하느님 말씀에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진짜 어려운 거 저도 압니다. 저도 이렇게 있으면서 그 구절 하나하나가 그렇게 맛있게 막 다가오는 거 맛있게만 다가오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아 오늘 이 독서에서 성령 얘기했지. 1독서에서는 혼인 얘기가 나왔네. 이 정도만 돼도 이제 독서의 복음을 듣고 강론을 들으실 때 훨씬 더 이해가 됩니다. 오늘 1독서에서 혼인 얘기가 나왔어요. 예. 왜냐하면 매일 미사 책에서도 해설이 나오지만 이스라엘 민족과 하느님의 관계는 혼인 관계로 늘 복음 안에서 독서 안에서 설명이 됩니다.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아 너희는 소복받은 여인이 아니라 내가 나의 기쁨이고 나의 정배다라는 얘기들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혼인 상대로 이제 얘기를 하죠. 이 독서에서는 그냥 성령 얘기를 했어요. 성령이 주는 은사에 대해서 우리는 각자 고유하게 다양한 은사들을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하나의 성령이지만 그 성령은 사람 각자 각자에게 필요한 은총으로 다가온다는 얘기였습니다. 복음 얘기는 가나안의 혼인잔치. 가나안의 혼인잔치 얘기는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얘기하니까 그 말을 따라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성모님께 의탁하는 뭐 근거 중에 하나죠. 또 예수님께서 거절했다가도 어머니가 좀 저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할 수 없이 했습니다. 예, 할 수 없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본인이 원하지 않았던 시간에 않았던 때에 첫 번째 기적을 했어요. 그리고 가나안이라는 이름은 카나라고 하죠. 이 가나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죠? 가나안 농장이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이준하 신부님께서 운영하고 계시는 아마 이준하 신부님이 처음에 가나안이라는 이름을 지으셨던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는 하느님께서 이 땅에 첫 번째 기적을 어떻게 이루실지를 아마 바라셨던 마음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뭐 감자 농사도 짓다가 실패하고 뭐 다른 뭐 돼지도 키워보시려다가 실패하고 계속되는 실패들을 하셨지만 실제로 그러면은 거기서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준하 신부님이 처음에 몽골 땅에 오셔서 가나안 농장이라는 이름을 짓고 가나안 회사라는 이름으로 재단법인으로 이제 몽골에서 선교사업 표현이 좀 그런데 선교사업을 시작하실 때 이미 기적은 시작이 됐고 예수님께서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 기적을 행하시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첫 번째 기적 오늘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어쩌면 기적 하나를 진짜 딱 하나만 우리가 진짜 아픈 분들은 내가 낳기만 하면 내가 정말로 굶주리고 금전적으로 어렵고 어려우면 그것만 해결되기를 나한테 뭐 누군가하고 진짜 심하게 다투고 내 가정 안에 불화가 있고 문제가 있으면 그것만 해결되기를 정말 딱 하나의 기적만을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의 기적을 바라고 그거에 해결이 된다고 해서 하느님이 나한테 내 삶 안에 필요한 모든 기적을 다 줬다라고 생각하고 평생 그것을 감사하면서 다시는 다른 기적을 바라지 않고 그렇게 사는 분들은 없습니다. 기적은 매 순간순간이 첫 번째 기적이고 또 그 기적들은 늘 우리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받은 기적을 또 잊어버리고 늘 새로운 기적만을 늘 찾게 되고 또 새로운 기적을 받고 또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또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도 못하는 게 우리들의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고 누군가에게 무엇을 받고 하는 이 기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또 역시 매일 기적을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눈여겨봤던 구절은 그거예요. 그 과방장이라는 사람, 그 잔치의 책임자는 이 술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 일꾼들은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죠? 일꾼, 그 얘기는 뭐예요? 일꾼들은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실을 봤습니다. 제자들도 첫 번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일단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그럼 어쨌든 그 기적을 보고 제자들은 믿었는데 그럼 물동이를 날랐던 일꾼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어떻게 생각했을까라는 것을 한번 봤어요. 성서 안에서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때마다 구체적인 이름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구체적인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세리 할 때 그냥 세리들 하다가 나오는 이름이 있어요. 그죠? 세리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름 있지 않나요? 자케오. 그렇죠. 자케오. 그냥 세리라고 했어도 되는데 구체적인 이름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기적 안에 동참했던 사람이에요. 많은 경우에 어떠한 뭐 바리사인들이 또 엄청 많았습니다. 그죠? 바리사인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또 이름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선생님 뭐라고요? 궁시렁 되지 말고요. 바르톨로메오, 나타나엘, 네, 그분입니다. 잘 안 들려요, 제가. 네. 구체적으로 바리사이들 한 다음에 이름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세리들 한 다음에 이름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구원과 기적을 보고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누구누구의 아들, 눈이 떠졌던 소경들도 마찬가지고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고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그게 계속적으로 그 기적 안에 계속적으로 자신의 삶에서 그 기적을 받아들이고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름들은 복음서에 나옵니다. 계속. 일꾼들. 이 일꾼들 중에 그걸 보고 같이 믿었다 그랬으면 저는 틀림없이 일꾼들 중에 이름이 뭐 아무거나 많아 져갖고 뭐 루카라고 합시다. 예. 일꾼들은 복음을 믿었다. 그 중에 루카가 있었다. 아마 틀림없이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기적을 그 현장에서 같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냥 이렇게 뭔 일이 일어났구먼 하고서는 그냥 지쳐 지나간 그것을 간직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름은 복음서에 적어도 나오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나쁜 짓을 해서 드러나지 않는 이상은요. 예. 우리가 삶 안에서 기적은 가나안의 기적, 첫 기적으로만 가나안의 혼인잔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첫 번째이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번이 첫 번째이고 내가 그것을 간직하고 살아갈 때 그 기적은 늘 우리 삶 안에서 같이 따라갑니다. 그것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형태의 어떤 면에 있어서는 거대한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죽은 사람을 살리는 아픈데 그걸 낫게 하는 그런 어떤 거대한 기적들이 아니더라도 내가 만나고 같이 살아가고 있는 삶 안에서 작게 화해하고 작게 배려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기적을 만들어내고 그 기적들은 계속적으로 우리 삶 안에서 기억될 겁니다. 우리가 그걸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고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상대방에게도 그렇고 나에게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이독수하고 연관시켜서 얘기한다면 하나의 성령입니다. 끊임없이 누구한테는 더 주고 누구한테 덜 주고 하는 성령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성령은 은총을 주시고 있고 또 우리가 그 은총 안에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그 은총을 여러분 그 은총이 성령의 그 은총이 여러분들을 그러한 도구로서 그러한 역할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한번 내어 맡기기를 여러분들한테 청합니다. 그랬을 때 가나안의 기적은 한 번에 2000년 전에 한 번 있었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들 삶 안에서 계속적으로 기적들을 일으켜 갈 것입니다. 날씨가 춥고 움츠러들수록 나랑 같이 가까이 있는 이들 또 내 말을 듣는 이들 또 내가 누군가에게 풀어야 될 때 여러분들이 더욱더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그렇게 기적들을 매일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